사회과학은 언어학이 연구소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올해 만도 조선말 대사전, 증보판, 세계언어학설사, 고구려, 백제, 신라어의 단일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도서, 론문들과 언어학 연구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들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새로 편찬한 전 사권으로 된 조선말 대사전에는 수많은 시대어들과 일반어, 학술 용어 등을 보다 구체화한 44만 6천여 개의 올림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